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별명이 6시 5분 전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왼측 어깨 쪽으로 한 15도 정도 기울이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아마 여러분의 선생님 중에도 한 분쯤은 6시 5분 전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별명도 차츰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봅니다. 초침 없는 시계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는 분침도 사라지고 달랑 시침만 있는 시계가 자주 눈에 띄던데요. 바늘이 하나뿐인 시계. 어딘지 좀 이상해 보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신세대 풍속, 이런 걸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초침도 분침도 없는 시계는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지 아니면 더디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지 이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요, 저도 하나 구입할 생각이거든요. 대구의 손희정씨, 서울 중구 만리동의 김우석 학생, 동작구 사당우동의 오준호씨, 서울 서초동의 박은정씨, 서울 구로구 독산 3동의 이재희씨. 잘 들으셨습니까? Kiss the Girl, 영화 인어공주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봤습니다. 시침도 분침도 없는 시계, 시간을 잡아둘까요? 이렇게 흐르는 시간을 잡아두고 싶은 마음, 아마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때부터라면 모든 이에게 공통되는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귀까지 배달해 드릴 이야기도 바로 이 시간, 추억, 이런 것에 관한 영화입니다. 추억이 첫사랑, 바로 스틸링 홈이에요.

짜증나고 답답할 때 저는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700-5900, 퀴즈를 즐기고 싶으면 700-9900을 누른다고요. 5900에서는 조갑경 언니가, 9900에서는 김원준 오빠가 즐겁게 해주거든요. 700에 노래는 5900, 퀴즈는 9900이에요. 아셨죠?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어,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너 순정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아니? 실루엣? 초호화 순정 작가들의 만화와 국내 연예기사가 가득한 여성들만을 위한 잡지야. 어머, 여성들만을 위한 순정만화 잡지가 있었니? 그럼, 나 같은 강박화 여성을 위한 잡지 월간 실루엣이야. 매월 24일 서점에서 볼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실루엣 꼭 확인하라고. 도서출판 청조. 얘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수함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어, 그랬어?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수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상자 700-8788. 빌리 와이엇은 오늘도 제일 먼저 야구장에 도착했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는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흐릅니다. 사실 빌리는 그간 야구를 떠나 있었죠. 그런 그에게 새로운 야구 인생을 살도록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s what so proudly we hail through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경기 시작을 알리는 미 국가가 울려 퍼질 때마다 빌리는 케이트가 그리워집니다. 그에게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준 여인 케이트. 그녀는 빌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첫사랑의 여인입니다. I wish Katie were here. She's the one who got me to play again. If everybody needs somebody to remind them who they are, Katie Chandler was that for me. 6 months ago, I was as far away from baseball as I could get.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빌리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시골의 한 모텔에서 여극과 함께 건달처럼 지냈었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Bill. I have some terrible news. Katie Chandler died yesterday. How? She shot herself at Sea Smoke. Oh my God. Kate가 고향인 Sea Smoke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입니다. You're responsible for her ashes. What? She said that you're the only person who would know what to do with them. 더구나 케이티는 자신의 유고를 가족이 아닌 빌리에게 맡긴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걸 처리할 사람은 빌리뿐이라고요. 믿기지 않지만 빌리는 그날 밤 고향으로 가는 차에 몸을 싣습니다. Katie was so wild. And she hated rules. 성격이 야성적이고 정해진 규칙은 그 어떤 것도 싫어했던 케이티. 그녀는 빌리의 이웃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리보다 6살이나 연상이었죠. Katie, listen, we should be back early. If we're not, there's some leftovers in the fridge. All you need to do is warm them up. Oh, yes, Billy can stay up and watch Gunsmoke. 야구광인 빌리 부자가 무척 좋아하는 필리팀의 시합이 있던 어느 여름날, 빌리와 케이티의 부모는 외출을 하고 집에는 빌리와 케이티만이 남았습니다. Score 8-0 Cubs, top of the third. Maybe they'll rally. No, they won't. They never rally. They stink. Hate the Phillies. Oh, I forgot your birthday. Sorry. I bought you a present, though. Da-da-da-da! It's a baseball. Yeah. 지붕에서 라디오 야구 중계를 듣고 있는 빌리에게 케이티가 지나간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선물을 주죠. 은으로 만든 야구공 목걸이입니다. 야구 선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케이티의 마음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케이티는 운전면허도 없이 아버지의 차 옆자리에 빌리를 태웁니다. My parents' driveway. Oh, God. Relax. So, Pat, just where I let you know. I choose my little guns and that's where it's all my guns. I'm real nervous, but it's so fun. Come on, baby. You're driving me crazy. This parade is great. Balls of fire. Hey, mister, you know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girls. It's in a couple years, it's all you're going to be able to think about, believe me. Oh, and you know what else? Girls like guys who smoke. Let's smoke. Hold the wheel. Me? Now. "사고를 낼까봐 조마조마하는 10살 소년 빌리에게 남자는 담배를 피워야 한다면서 스스럼 없이 불을 붙여줍니다. These cigarettes are weird. Yeah, I know. They're braces. They're menthols. 그런 그녀의 자유롭고 활기찬 모습에 빌리의 마음도 조금씩 열려가는 것 같습니다.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슬그머니 손을 올려놓는 빌리. Why do that? I don't know. You don't. KT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Hey. Hey. You're 10. I'm almost 16. Never worked with you. Our deal is to be best friends. Huh? 나이도 6살이나 차이가 나는 데다가 두 사람은 그냥 친구일 뿐이라는 거죠. What's that? That's the wonderful diving course. The first time KT와 빌리가 함께 간 시스모크 해변가에는 KT가 무척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Diving horses. 나르는 말이라고 적힌 다이빙대 같은 것이죠. Everybody laughed and they clapped. They thought it was really funny. I cried. I thought it was mean. Let's go! 두 사람은 잠시나마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를 만끽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빌리도 케이티처럼 자연스럽게 담배를 핍니다. 깡통 맥주까지 한 병 마시면서요. 그처럼 밝고 자유로웠던 케이티가 왜 죽음을 택했는지, 또 하필이면 왜 자신에게 유고를 맡겼는지 빌리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언제나 멀리 떠나려고 했던 그를 케이트는 죽어서까지 돌아오게 한 것이지요. 기차가 칼턴역에 도착했습니다. 칼턴. 빌리가 고교 시절 친구 애플비와 함께 소속됐던 야구팀 이름이죠. 또다시 옛 생각에 잠기는 빌리. 9회 말 7-7 동점의 상황에서 빌리는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석은 애플비. 투수가 마운드 받는 순간 빌리의 홈스틸이 시작됩니다. 세이브입니다. 이겼습니다. 게다가 경기를 쭉 지켜본 필리팀의 매니저에게 입단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빌리의 기분은 정말이지 날아갈 듯 좋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가장 좋아했던 팀이 필리팀인데다가 야구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마중 나온 아버지 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빌리. 친구 애플비가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모습을 홈무비 카메라에 열심히 담지요. 제니, I have never loved you more than I do right now. 카메라를 향해 아내 지니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아버지 샘. 무척 행복한 모습입니다. Bud Scott wants to play ball for this summer, Dad. Just to call him, I guess. Bud Scott. Kidding. Billy, do you know what this means? These new SATs this summer? Damn right it means no SATs. It means you're gonna play for the Phillies. Now relax, Dad. We just. God, you're gonna look good in a Phillies uniform. 더구나 빌리의 프로 구단 입단 제의는 아버지를 더할 수 없이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빌리가 이미 필리 팀의 중견수가 된 것처럼 기뻐하지요. 그날 저녁 빌리는 동네 친구인 로빈을 찾아갑니다. 그녀를 소개시켜달라는 애플비의 부탁 때문이죠. You look great. Yeah? Yeah. So do you. Yeah? Yeah. Listen, You know Alan Appleby, right? Yeah. How about a drink? I got one. 그런데 로빈은 애플비에 관한 얘기에는 관심도 없는 듯 빌리에게 술을 권하죠. 그리고 음악을 듣는다. 함께 춤을 추자고요. Did you know I've been in love with you since the third grade? Really? 로빈은 빌리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죠. It's not the way you smile that touch my heart. It's not the way you kiss that tears me apart. Whoa, many, many nights roll by. When baby, it's news. 사랑을 고백한 로빈이 빌리를 유혹합니다. 빌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지요. 로빈은 오늘을 기념하는 의미로 빌리에게 목걸이를 달라고 하죠. 케이티가 준 야구공 목걸이입니다. 빌리는 흔쾌히 로빈의 목에 그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Yeah. I mean, sure.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행복만이 가득했던 고교생 빌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Oh my God. What's wrong? Your father's been in a car accident. He's dead, isn't he? 아버지 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죠. 빌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친구이자 야구 동료요, 후견인이었던 아버지 샘. 빌리는 평소 아버지가 즐겨 쓰던 야구 모자와 글러브, 방망이 등 일체를 사물함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마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려는 듯이. 빌리를 위로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 케이티뿐입니다. 그녀가 빌리를 데리고 간 곳은 풀장이 딸린 케이티 할아버지의 옛집입니다. 기분이 울적할 때면 그녀는 풀장 바닥에 이끼 낀 배수구를 만지고 다시 올라오곤 했죠. 그러면 기분이 나아졌으니까요. 함께 풀 속으로 뛰어든 두 사람, 이끼 낀 배수구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주 짧은 입맞춤을 나눕니다. 이처럼 칼터는 빌리에게 꿈과 사랑, 그리고 슬픔과 기쁨을 가르쳐준 곳이었죠. 긴 회상에서 깨어난 빌리,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케이티의 아버지 행크가 케이티의 유고를 들고 그를 찾아옵니다. 행크는 빌리가 유고를 교회에 묻어주기를 바랐지만 빌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She just thought you'd know. I don't. Where are you going? I don't know. For a drive, I guess. And you're coming back? Yeah. The 길로 빌리는 케이티가 마지막을 보냈던 시스모크의 그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 앞에는 그녀가 즐겨 타던 빨간색 폭스바겐이 여전히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죠. 다시 회상에 빠져드는 빌리. 빌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의 여름을 친구 애플비와 바로 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애플비는 이 세상 모든 여자에게 관심이 많은 친구지요. I don't know. 해변가를 거닐던 두 사람의 눈에 아주 멋진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호기심이 솟아오르는 애플비. App, she's way out of your league. Out of my league? Yeah. There she is. 그리고 그날 밤, 애플비와 빌리는 관능적인 그 여인을 창문으로 우연히 훔쳐보게 됩니다. What's his name? Doobie Epstein. Doobie Epstein is his name? Yeah. Are you kidding? 다음 날, 빌리와 해변가를 거닐던 케이티는 요즘 자신이 만나는 남자 얘기를 빌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릴 때부터 케이티는 남자친구 얘기를 모두 그에게 해왔으니까 새삼스레 이상한 일도 아니죠. 이번 남자와는 결혼해서 유럽 여행을 하겠다는 케이티. Why not?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you get married? We're going to go everywhere.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re going to go to Pamplona. 하지만 빌리는 아버지도 안 계신 지금 마음속의 연인인 케이티마저 자신을 떠나는 것 같아서 왠지 쓸쓸해집니다. It's going to be great. I'm so in love with him. Hey, where's your pendant? I gave it to some girl. You gave who? 그러던 듯 케이티는 빌리의 목에서 자신이 준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약으로 잊지 않게 평생 목에 걸라고 준 것이었죠. 케이티는 빌리를 추궁합니다. You just gave it to some girl you barely even know. You're getting married to some guy you barely know. This is different. I gave you that pendant for the rest of your life, goddammit. Well, this is different too. Yeah, how? That's my virginity tour. 빌리는 그녀에게 로빈과의 일을 고백했습니다. Way to go, Billy! Way to go! 그런데 케이티는 그런 빌리가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표정이지요. 한편 애플비는 이제 밤만 되면 그 해변의 여인을 계속 훔쳐보죠. 독립기념일 축제가 있던 날 빌리의 어머니 지니는 케이티에게 트위스트 춤을 배우느라 모처럼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I have taught me a twist. Yeah. Oh my. 빌리와 애플비도 합세했죠. 서로가 짝이 돼서 흥겹게 춤을 춥니다. Now listen, Alan. I've got to ask you a question. Okay. You and Martini's never had a martini. Oh my God, boy, this is the moment. We have it. get it. Okay, can I have one? I want to smoke. I want to smoke. Billy, can you want to smoke? Mom, I want to smoke. I need a cigarette. You want to smoke? Now, my little twisters. Home movies. Oh, no. What are we going to see? 이제 옛날에 촬영했던 홈무비를 돌려보는 네 사람. Those girls love me. Yeah. In your dream. Oh, though. Thank you, Katie. They look like you're really good at tennis, too, I'll tell you. You certainly shot enough film of them, Alan. (웃음) 생각지도 않게 화면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 샘의 모습. 그 언젠가 빌리가 홈스틸러 샵에서 이기던 날 애플비가 찍어준 장면이었죠.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카메라를 향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지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빌리 역시 마음으로 울지요. 이제 시스모크에서의 휴가가 하루 남았습니다. 하지만 빌리는 이 휴가가 끝나면 야구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그만큼 없어진 거죠. Hi. Hi. I'm Alan Appleby. You have peanut butter on the corner of your mouth, Alan Appleby. Oh God. 애플비가 드디어 해변의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Oh no. It's all right. I like it. You do? I missed you last night. God, I was there, really. I know. I was only kidding you. 그런데 그 여인은 애플비를 벌써 알고 있는 듯합니다. Can you make it tonight? Tonight? Let me see what my plans are. Yeah, I can make it tonight, sure. Great. I'll make it special. Special? 오늘 밤 특별히 기다리겠다는 묘한말을 남기지요. 그리고 그날 밤 애플비는 그 여인의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애플비 아닌 달리 휴가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빌리의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케이티가 술이 취한 채 남자까지 데리고 들어왔으니까요. 그 남자와 한바탕 싸움을 벌이는 빌리. 아버지 샘 생각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1년 만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어머니에게도 화가 나고 그녀에게 술과 남자를 알게 해준 케이티도 믿습니다. 하지만 케이티도 이번만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자기 생각만 하지 남편 잃은 여자 생각은 안 한다고요. 케이트에게 환영했지만 그녀의 말을 이해 못하는 빌리가 아닙니다. I'm not gonna go home today. What are you gonna do? Stay with Katie, I guess. 다음 날 빌리는 짐을 싸는 어머니에게 자신은 하루 더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I'm so sorry about what happened. I had too much to drink. What I did was wrong. But I want you to know something. I would never hurt you, never hurt this family. It's you and me and hope now. That is all we have. 사실 어머니 지니에게는 빌리와 어린 동생 호프뿐이죠. Just keep thinking Dad's away on a business trip. He's gonna come back. 그런 어머니에게 빌리는 아버지가 마치 출장 가서 곧 오실 것만 같다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습니다. 어머니도 애플비도 모두가 떠난 해변가. 빌리는 그 옛날처럼 누워있는 케이티의 다리에 다시 손을 얹어봅니다. 그러자 케이티는 그 손을 어루만집니다. 두 사람만의 파티를 준비한 빌리와 케이티. 이젠 서로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숨기지 않지요. 빌리는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빌리의 곁을 떠납니다. 한 가지 부탁만을 남긴 채로요. Promise me something, huh? What? You're gonna call up Bud Scott and you're gonna start playing again. You're a ball player, that's who you are. 야구를 계속하라는 것이었죠. What's gonna happen to you? I don't know. Don't worry about me. Get my pendant back. I will. 목걸이도 다시 찾으라고 합니다. I love you, Billy boy. 사랑해, 빌리.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나는 케이트. 그 뒷모습이 빌리가 마지막으로 본 그녀였습니다. 아포비! 빌리는 이제 운동구점 사장이 된 애플비를 찾아왔습니다. The creeping around. Well, measles will make you lumpy. The mumps will make you lumpy. The chicken pox will make you jump and twitch. The whooping cough will fool you. The common cold will fool you. But poison ivy, Lord, will make you itch. Gonna need an ocean. Oh, oh, oh, oh. 옛날로 돌아간 듯 술에 취해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두 사람. Man, if you start to mess around, poison ivy, poison ivy. You see that, Bill? You know, I'm a pan kind of guy myself. Not that hairy in the haunches, but that could be me. That could definitely be me. Women just flat out adore me. No, they don't. 하지만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FB도 외롭기는 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빌리에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을 하죠. I'm so lonely. Be my friend. Please don't leave town. I got a great idea. Let's get drunk. We did that already. Let's play some ball. Play ball. 순간 빌리는 갑자기 야구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에게는 꿈과 인상 그리고 사랑의 모든 것이었던 야구였죠. 집에 온 빌리는 아주 옛날 사물함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유품을 꺼냅니다. 모자, 글러브, 방망이. This is breaking and entering. This is like a major felony. That may not matter to you, because I know you're doing this lost generation, Jack Kerouac alienated kind of thing, but it does matter to me. 새벽 3시에 고등학교 시절의 유니폼을 차려입은 두 사람은 마을 야구장에 불법 침입해서 스탠드 스위치를 올립니다. 어느새 관중의 함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Now pitching, 38-year-old rookie out of Carlton Academy, Alan the Horse Appleby. 39살의 햇병아리 투수 애플비가 공을 던졌습니다. 순간 멀리 날아가는 공. 필리 팀 빌리 와이어 친 홈런입니다. Billy Wyatt, ladies and gentlemen, rookie phenom for the Philadelphia Phils. What a shot! KT의 유고를 들고 천천히 다이아몬드를 도는 빌리. I don't, Appleby. I'm way out of shape. You just hit it out of the park. Well, look who was pitching. Thank you, Bill. I'm at Reading. Phillies send their brass up to take a good look at me and Schmidt. I mean, one of us is going to the bigs. 빌리가 선수 생활을 그만둔 것은 작은 실수에서 온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견수로서 1000번도 더 잡았던 쉬운 플라이공을 놓치는 바람에 경기에서 졌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듯이 쳐다보는 동료들의 눈길. 빌리는 그 속에서 살아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To make the train. 빌리가 야구를 시작했을 때부터 늘 곁에 있었던 케이티. 그녀 때문에 빌리는 야구를 다시 하고 또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 때문에 절망했던 마지막에는 그녀가 없었죠. 그 대신 죽음으로써 그를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빌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한밤중에 야구장으로 간 것이고요. 야구를 하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KT만이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I got it. I know what to do with her ashes. 순간 빌리는 그녀의 유골이 가야 할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녀가 마음이 울적할 때면 즐겨 찾던 할아버지 집 정원의 풀장. 하지만 그곳은 이미 잔디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케이티의 아버지 헹크를 찾아온 빌리. 유고를 돌려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집 거실 벽에서 빌리는 눈에 익은 그림 한 장을 봅니다. 달리는 말이 있던 나무 다이빙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빌리는 케이티가 늘 얘기하던 소원이 생각납니다. All they did was drag this poor horse up to this platform and they pushed him off into a cold tank of water. Everybody laughed and they clapped. They thought it was really funny. I cried. I thought it was mean. Let's go! 그 다이빙대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 바람과 구름 사이를 날고 싶어. 그러다가 보름달이 뜨는 파도 높은 밤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바닷속에 뛰어들어 밑바닥을 만진 다음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는 자메이카로 가서 한잔하는 거지. 멋지지 않니? See, that's all I really want to do, Billy boy. I want to leap off this pier and fly high in the air and hang out with the wind and drift with the clouds. Night with the moon full and the sea wild. I'd meet my lover high on a cliff and we'd swoop down into the ocean and swim all the way and touch the bottom up through the dark water and break the surface. And then we'd fly to Jamaica for pina coladas. God, I wish I could do that. I know what to do with Katie's ashes. What about St. Thomas's? I'm sorry, Grace, but St. Thomas's is wrong. Katie never went to church. 빌리는 이제야 유골이 뿌려져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그곳은 교회나 집이 아니라 KT의 자유가 살아있는 곳. 바로 바닷가입니다. Hi, it's me. Billy White. Billy. 빌리는 그 길로 로빈을 찾아왔습니다. KT의 말대로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죠. What pendant? My baseball pendant. I gave it to you. At night. Remember? Oh, that. I don't know if I still have it. That was years ago. If I do, it would be in here. But I'm not sure. This? 목걸이를 되찾았습니다. 그려져 있는 나무 다이빙대 위에서 바다를 향해 힘차게 재를 뿌리는 빌리. 그 재와 함께 자신의 절망과 어두운 과거도 모두 날려보냅니다. Quiet. You're pinch hitting. Now. 빌리는 다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핀치히터로 타석에 들어선 빌리. Now pinch hitting for Costner, number 9, Billy Wyatt. Okay, Bill. 관중석에는 애플비와 로빈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 점이면 그의 팀이 이깁니다. 빌리의 배트가 힘차게 돌았습니다. 3루타입니다. 그 다음 타석, 투수가 마운드업 하는 그 순간 뛰기 시작하는 빌리. 고교 시절 그의 장기였던 홈스틸입니다. 이번에도 홈스틸이 성공했습니다. 빌리 때문에 게임을 이겼고요. 빌리는 멋지게 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그 아름답고 순수한 첫사랑의 기억이라는 것, 그것을 빌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보다도 무서운 절망에서 한 사람을 구해주는 추억의 첫사랑의 여인. 그런 사랑의 대상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한 명씩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길어본 한 편의 영화 Stanley Home 추억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낡은 옛날 앨범을 들춰보는 그런 기분 아니었어요? 자, 밤중에 갑자기 앨범 꺼내시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여러분은요. 대전 동구 삼성이동의 이보현 씨, 경기 성남의 순희 씨, 오랜만에 엽서들 너무나 고맙게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